백두산과 오늘의 조선이라는 주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토론회가 최근에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준비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자카르타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의 특별 외부 사이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사회주의 강국을 향하여 비약하는 선근 조선의 자랑찬 현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편집물들이 올랐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지역민 나라별 준비위원회들,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보고자는 만민의 다음 없는 흠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조선은 백두산과 더불어 누리의 찬윤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민 나라별 준비위원회 성원들이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천출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찬양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을 그는 호소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프리카 지역 준비위원회와 아메리카 지역 준비위원회에서 보내온 축하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